Dedicated to my broken heart of people. One saw the flame. Yeah, scream my name. Damn. And I'm so sick of love songs. Yeah, I hate them love songs. Memento of ours. 거짓말. 늦은 밤 비가 내려와 널 데려와. 젖은 기억을 되뒤척여놔. 너 없이 잘 살 수 있다고. 다짐에 받아 어쩔 수 없다고. 못하는 술도 마시고. 속타는 마음 밤새 채워봐도. 싫어. 너 없는 하루는 길어 빌어. 제발 있게 해달라 좀. 너무 내게 모습이 보이지 않나. 눈물조차 보이지 않나. 더는 살고 싶지 않나. 열받게 네 생각에 돌아버릴 것 같아. 보고 싶은데 볼 수가 없대. 모두 끝났대. I'll be right there. I'm so sorry but I love you. 다 거짓말 네가 몰랐어. 이제야 알았어. 네가 필요해. I'm so sorry but I love you. 날 거짓말 바뀌네. 나도 모르게 널 떠나보내지 마. I'm so sorry but I love you. 다 거짓말. I'm so sorry. But you know rain, no rain. 사람들은 모르겠죠. 난 혼자 그 아무도 아무도 몰래. 그래 내가 했던 말은 거짓말. 홀로 남겨진 외톨이 그 속에 헤매는 내 꼬리. 주머니 속에 고깃고깃 접어둔 이별을 향한 쪽지. 넌 어딨나요 널 부르는 습관도. 난 달라질래 이젠 나 웃어넘길게. I'm so sorry but I love you. 죽어서까지도 yeah. 내가 준 상처와 물었는지 미안해.